보도들에 의하면 미국과 괴뢰 합동 참모본부 의장들이 13일 미 국방송에서 제41차 남조선 미국 군사위원회 회의라는 것을 벌여놓았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관과 남조선 강조 미제 침략군 사령관 등도 참가한 회의에서는 조선반도 유사시 미국의 확장 억제력에 기초한 군사적 공조 체계를 점검했으며 이와 관련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들을 고안 도입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회의에서 괴뢰패당은 미국 주도의 삼각 미사일 방위 체계의 핵심인 사드의 남조선 배치에 적극 협력할 것을 맹약함으로써 그것을 기어코 끌어들이려는 흉심을 내비쳤습니다.